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우리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근데 반신 교환 왼쪽에도 있고 앞에 자막도 나올 겁니다. 우리 함께 6, 7, 8, 9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소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구약성경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단순하게 다섯 권의 성경이기도 하지만 구약성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이 왜 핵심 말씀이냐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관한 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오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성경 말씀의 대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신약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더 쉽고 온전히 이해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조금 어려운 성경인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한번 열심으로 읽어보셨고 좀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오경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계속 정리를 했었는데 헷갈리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의 1번 모세오경 핵심 정리, 이 다섯 줄로 모세오경이 정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안에 어느 정도 내용이 있으니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볼게요. 창세기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구원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레위기 거룩하신 하나님, 민수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각각 성경을 정의하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아마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하시는가 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었죠? 지난주 성경? 신명기.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입이 막 조금씩 띄워주고 있습니다. 한 1년쯤 지나면은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나아갈 겁니다. 자, 신명기죠. 신명기 마지막에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록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게 신명기서의 마지막 기록인데요. 신명기의 마지막 기록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미 신뢰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뭐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의 기록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다시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말을 풀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하나님을 직접 얼굴 대 얼굴로 보았다. 그 다음에 애굽 땅에 하나님을 선포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앞으로 더 이상 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은 모세의 사역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사역이 만일에 불충분하였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은 또 나와야지만 가능하겠죠.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이 또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애굽과 같은 탈출 사건이 또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애굽을 탈출할 때 필요했었던 이적과 기사도 또 동일하게 필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현장들을 반드시 목도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사람을 역사 속에 더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성경을 여러분 조금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처럼 안 만나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가라는 겁니다. 분명 모세와 같은 이가 없다고 하셨으니 모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그럼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답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이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에게 이미 알려주신 율법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신 이후로는 그 법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이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직접적인 말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반복이다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새로운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셨을 뿐이에요.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제일 먼저 반복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을 그래서 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위에 여호수아서를 읽으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계속해서 비교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의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실제 삶에 복이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를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비슷해요.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구조를 이야기하겠죠. 구조. 작지만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교환 왼쪽 중간쯤에 보시면은 구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1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인데 굳이 나눠 보면은 1장에서 5장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들, 6장에서 12장까지가 실제적으로 정복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13장에서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각 지파별로 차지한 땅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권면,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권면한 내용을, 시켜서 결론을 먼저 알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먼저 오늘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23장, 24장에 있게 되어지는데요. 권면의 내용이 되게 많아서 밑에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8번까지 여호수아의 고별사 1, 2, 3, 4, 5, 6, 7, 8번입니다. 우리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망하리라. 이상의 8가지의 권면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별 설교로서 여호수아에 남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과 그 땅을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더욱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 안에 지금 전쟁에 대한 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이미 삶의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과 또한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을 나눔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안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따라가는 그 삶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수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제가 각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은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유명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라합은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으면 여리고 사람이죠. 물론 이제 출신으로 따지면 유대인 출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여리고 사람과 가축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라합입니다.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럼 라합의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역사를 믿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신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귀에 들려졌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전멸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여인 중에 첫 번째가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라합은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위인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 쭉 나열하는데 그 마지막에 거론된 위인의 라합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여리고성 사람이었지만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호수아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행하면 어떻다고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3장도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면 요단 강물이 갈라진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신의 상징물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장 귀한 보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들고 물살이 엄청나게 세서 자칫 실수하면 그 요단 강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순종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 세계관을 생각해 봤었을 때 신의 상징물을 겁도 없이 위험이 뻔히 보이는 곳에 가져간다는 것은 이에 불과의 명령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물이 엄청 불어나서 언덕까지 차오르는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시키는 장면이 5장에 등장합니다. 이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할례를 해야 했다면 당연히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요단강 저쪽에서 건너오기 전에 할례를 해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요단강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편 적군이 지금 못 움직여요. 그럼 이 전쟁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 이유를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호수아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자신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분명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5장 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는 이 말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노예로서의 수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작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무엇이라 얘기했겠습니까? 니네들 하나님의 인도, 신의 인도를 받고 나아갔다고 했는데 좋은 땅이 아니라 결국 사막 한가운데 사는구나 라는 조롱을 받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었던 육적인 수치, 영적인 수치 모두가 다 완전하게 해결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제서야 완전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었을 때 그제서야 무엇이 온다고요?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에서 완전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이 전투를 좀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여호수아의 주제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죠?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아간이라는 인물이 불순종하였었을 때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는 작은 성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실패하고 패배한 것을 보여줍니다. 즉 가나안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적용해서 읽게 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의아해하고 힘들어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좀 성경을 읽고 오신 분들은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학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살에 대한 이야기. 여호수아를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멸시켜버렸다라는 이야기죠.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모를 어린이들까지도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기는 읽지만 이런 표현들 때문에 솔직히 읽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충소도 아니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저렇게 야만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명령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가나안이라는 땅을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우상 숭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락과 유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오락과 유흥의 중심에는 항상 성적인 유혹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신들을 향한 예배들은 거의 모두가 다 성적인 모습들이 예배의 중심을 이룹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법과 정면적으로 상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행동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나안 지역의 신들은 인신제사, 즉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라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사람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도 분명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하시지만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소와 양의 피로 그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신들은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여가며 인신제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와 같은 종교적인 신념은 바뀌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놔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작은 씨앗이 온 민족을 물드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에서 이러한 우상의 숭배가 극심한 지역을 향하여서 완전히 버려졌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여리고성에서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한 거 아니냐라고 마음이 꽂히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했더니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 완전한 구원을 더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즉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백성들이 멸망하라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에 듣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열망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조금 더 읽어보시다 보면 여전히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00% 다 죽임을 당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불순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시면은 그 민족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불순종한 것이다 라는 표현은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에서 모든 것을 죽여라 라는 표현은 정말로 우리의 말 그대로 다 없애라 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들과의 교류를 완전히 단절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설교의 8가지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어떠신 분도 보셔도 되고 앞을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그 중에 6번에 6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과 밖에 이방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저 이방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전멸, 진멸을 나타날 말이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고 교류의 단절을 주장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방인들의 대학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원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적군을 죽이는 내용이 혹시 불편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먼저 좀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함에 더 강한 중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신 후에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정복이 끝이 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조금 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적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중에 있다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것을 모두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곳곳에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고 여전히 그들의 공격을 받거나 적들이 무서워서 화해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러기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답이다. 여기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정복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언이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땅을 받았고 이미 안식을 얻었으며 적들도 우리의 손 아래 있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왜 아직 완전하게 종식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해주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선언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밖이 더 강해 보입니다. 여전히 사단의 공세가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이라고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밖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고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은 이방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땅이며 우리는 그러기에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그 적들은 강해 보이나 우리의 손아귀 위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가지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는 우리도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같이 새기고 묵상함으로 또한 실천함으로 승리의 함성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널리 울려 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삶을 분명히 살아냈습니다.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내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얻는 승리가 무엇인지 그 승리의 샘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동일한 승리를 오늘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들을 한번 살아보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길에 분명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땅을 차지하며 안식을 얻으며 적군마저도 벌벌 떠는 승리를 분명히 누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새해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